믿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비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나 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팔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켜진 뜨거운 흙이